popping. Big drills, 열정이 올라서 adrenaline 내게 보인 this boring life. 답 없어 이 세계는 현실과 상당히 unified. 천만 관객 focus on me, don't miss in my movie time. 너 해인 할 걸 함 제대로 해 차지해 자리 main. Keep running and fighting 지가 마치 아프신 내일. Feel like I'm in paradise, camera's on. 그냥 속 세계에서만큼은 yeah I'm the boss. Way out, way out, 없어 그냥 뚫고 가. Don't I, don't I, 여기선 즐길 뿐이야. 심장이 뛰어 bum-bum, 죽어도 I'll be back thumbs up. 이 세계에 나를 던져, 이젠 jump up. 없이 살고파, 가슴이 뛰고파. 저 새끼엔 땀 한 건 해질 The way I, 내가 죽어 원하고 있어. 나는 hero 제게만큼 팔려나가는 액션 figure. Let me go faster, right with the excel. 입을 짚고 달리는 ride 너도 나는 못 잡아. 정해진 길은 없어 내 가정의 내 기로. 불가능도 가능케 안 된다면 C0. Everyday's a party, 지루한 친구는 뒤로. One and one for life, DJ 이 세상을 움직여. Are you ready? 겁없이 사고파 가슴이 뛰고파. 저 새끼 땀 한 건 해질수리라. I got you 원하고 있어. 나만의 특별한 purpose. 운명을 타고난 주인공. 내 뜻대로 세상이 펼쳐져. I'm feeling it, I'm feeling it. 액션 영화처럼 마음대로 세상을 흔들어. 꿈꾸는 그대로 이루어져. 하고 싶은 대로 다 질러도 끝까지 살아남지 like a blockbuster. My life, 눈을 앞보낸 장면만을.